50 languages. 58. 58. أجزاء الجسم. 신체 부위. 신체 부위. أرسم رجلاً. 저는 남자를 그려요. 저는 남자를 그려요. أولاً الرأس. 먼저 머리를 그려요. 먼저 머리를 그려요. يرتدي الرجل قبعة. 남자는 모자를 쓰고 있어요. 남자는 모자를 쓰고 있어요. لا يمكن رؤية الشعر. 머리카락은 보이지 않아요. 머리카락은 보이지 않아요. ولا يمكن أيضا رؤية الأذنين. 귀도 보이지 않아요. 귀도 보이지 않아요. ولا يمكن كذلك رؤية الظهر. 등도 보이지 않아요. 등도 보이지 않아요. إنني أرسم العينين والفم. 저는 눈과 입을 그려요. 저는 눈과 입을 그려요. يرقص الرجل ويضحك. 남자는 춤추며 웃어요. 남자는 춤추며 웃어요. للرجل أنف طويل. 남자는 긴 코가 있어요. 남자는 긴 코가 있어요. إنه يحمل عصا في يده. 그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그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ويرتدي وشاحا حول عنقه. 그는 또한 목에 목도리를 두르고 있어요. 그는 또한 목에 목도리를 두르고 있어요. الفصل فصل شتاء والطقس بارد. 겨울이고 추워요. 겨울이고 추워요. الذراعان قويان. 팔이 튼튼해요. 팔이 튼튼해요. والساقان أيضا. 다리도 튼튼해요. 다리도 튼튼해요. الرجل مصنوع من الثلج. 남자는 눈으로 만들어졌어요. 남자는 눈으로 만들어졌어요. إنه لا يرتدي سروالا ولا معطفا. 그는 바지도 외투도 입지 않고 있어요. 그는 바지도 외투도 입지 않고 있어요. والرجل لا يشعر بالبرد. 하지만 남자는 춥지 않아요. 하지만 남자는 춥지 않아요. إنه رجل الثلج. 그는 눈사람이에요. 그는 눈사람이에요.